소식 없네. 못 본 채 말고 찾아오세요. 못하게 꽂혔고 싶어 꽃잎으로 감싸줄래. 아, 외면을 하지 말아줘요.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 어여쁜 꽃이랍니다. 어여쁜 꽃이라.